Pronunciation. 317호 317호 사귀었습니다. 사귀었습니다. 사귀었습니다. 같은 같은 같이 같이 생활 생활 괜찮은데 괜찮은데 재미있는 재미있는 재미있는 끝나고 끝나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첫 학기 첫 학기